오늘은 헬렌 켈러의 한마디입니다. 하늘을 날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, 결코 땅을 기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. 우리는 하늘을 날고 싶지만, 세상 사람들은 초라한 우리를 보고, 넌 계속 땅이나 기고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.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하늘을 날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일 겁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명언 가지고 오겠습니다.